북녘당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그리고 남한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중국 동북 삼성에 계시는 조선족 동포 여러분들, 그리고 러시아에 계시는 북한 노동자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과 복음의 안부를 올려드립니다. 복음의 메아리 강한빛입니다. 북엇국 혹시 좋아하시는지요? 굉장히 고급 요리에 속하지만 북어의 독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북어 요리의 경우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조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최근 김정남의 사망이 어떤 독극물에 의한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연상에서는 이 북어 독만큼 강력한 독도 없다고 합니다. 테토로도 톡신이라는 독을 북어는 갖고 있는데 이 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산나트륨에 무려 1000배에 달하는 독성이 있어서 극소량만 먹어도 사망에 이른다고 하네요. 더더욱이 끓여도 파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복어 요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통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복어 요리의 결과물은 정말 맛있고 만족스럽지만 최고의 전문가가 조리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복어 요리처럼 통일 최고의 열모이지만 최고의 요리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최고의 요리사는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전문가만이 독을 제거하고 맛있는 복어 요리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평화와 복음의 통일 주실 분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뢰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례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복음의 메아리 매주 화요일 이 시간 고려의학을 통해 우리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복음의 메아리 일어나 걸어라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고려의학 전문가이신 한의사 김지은 원장님 그리고 한꿈교회에서 북한 선교로 담임 목회하고 계시는 임용석 목사님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 참, 그 인사가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네.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월 28일. 본격적인 이제 새학기가 참, 3.1절. 북에도 3.1절이 없죠, 북은. 3.1절은 알죠. 그렇지만 아, 3.1절을 뭐 쉬거나 하진 않으시군요.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3.1절을 국경일로 해서 크게 기념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3.1절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새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요.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대학생들 새학기 시작하는 정말 이제 봄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완연하게 느껴지는 계절인데 네. 북한도 이쯤에서 새학기가 시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북한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저희 때까지만 해도 이때가 새학기였거든요. 3월 아, 초, 예, 2월 말 뭐 이럴 때 새학기였는데 요즘 북한이 새학기는 4월 1일로 알려져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되게 좀 생뚱맞죠. 제 생각에도. 조금 이상합니다. 네. 그냥 편견이긴 한데 네. 좀 생소하네요. 네. 네. 그래도 사실은 3월 초, 2월 말, 3월 초 하게 되면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시기이고 또 봄이 오는 초입에 서 있는 시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 그 약동하는 뭔가 살아 움직이는 이런 분위기는 남한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네. 우리 목사님 자녀분들이 세 자녀, 네 자녀십니다. 네 자녀. 저 설마 해서 제가 착각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네 자녀시군요. 한 명은 가슴으로 낳은 자녀.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자녀분들.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자녀를 지금 넷이나 두고 계신 또 학부 형이시죠, 여전히. 네네네. 네네. 그럼 이제 또 새학기 시작되면 또 아이들 또 이렇게 가장, 그러면 지금 뭐 가장 큰 자녀분은 대학 이제. 제 군에 가 있습니다. 군에 가 있고요. 또 이제 아주 어린 아기가 또 있으시고. 네, 세 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세 살이. 세 살, 아,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요? 가만히 지금. 와, 뭐 주님께서 키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쨌든 이 새학기 또. 아니 한 자녀분은 이제 뭐 다 키웠는데 이제 또 그걸 다시 시작하시려니까 네. 정말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그 애가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새학기를 또 이제 몇 년 후에는 또 그 아기가 또 새학기를 맞이하게 될 텐데. 네. 자, 뭐 계절도 그렇고 이제 초등학생들 이제 저도 벌써 뭐 세월이 한참 지났지만 첫 입학하던 날은 제 기억 속에 있어요. 그렇죠. 계속. 저도 있어요. 책가방을 너무 메고 싶었던 네. 생각이 어렸을 때 참 그런 마음이 들었고 네. 학교 빨리 가고 싶고 그런 마음에 이제 근데 또 가게 되면 또 이제 난생 처음 접하는 어떤 환경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또 마음에 또 중압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좀 소아 건강에 대해서 네.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새학기 분위기에 맞게 또 학생들이 아무래도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공부의 열의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런 몇 가지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해요. 네, 저희 네. 프로그램 제목이 뭐 일어나 걸어라지만 뭐 아직 뭐 소아들 뭐 이렇게 뭐 무슨 중대한 질병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상식적인 문제. 그렇죠. 네. 건강 상식으로 충분히 이제 더 건강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북한 방송 듣고 계시는 동포들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또 방송 새벽에 새벽에도 나가시면서 들으시는 우리 학부형들 아마 좀 귀가 솔깃하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껏 부모님 슬하에서 응성만 부리고 살았었잖아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자기한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러저러한 부분들을 다 부모님이 해결, 부모님이 도움 이런 그 속에서 생활을 했다면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조직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이러저러한 지시대로 움직여야 되고 규칙대로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제약적인 환경에 갑자기 접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살짝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는 일부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무섭다, 두려움 같은 것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소아들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증상들이 머리 아파요, 배 아파요, 화장실 가서 대변 못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어른들의 좀 섬세한 배려가 사실 좀 필요한 시기인데 네. 꾀병이라고 막 혼내시고 이러는 분들이 또 간혹 계세요. 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아이들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또 이해도 해주시고 배려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아들이 뭐 배가 아프다고 하거나 그냥 갑자기 좀 뭐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다거나 뭐 이렇게 또 배변이 잘 안 된다라는 네. 이런 식의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질병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질병인 경우도 물론 있을 수가 있지만 질병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소아 경우는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게 되면 이런 증상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아이들에서 변비가 와서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거나 머리가 그 아프다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막 아이가 무슨 일이 생겨나 싶어서 두통약 찾고 뭐 병원에 데려가고 뭐 감기 오면 감기약 먹이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아이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부모는 겁이 덜컥 나죠. 무슨 큰 병이 걸린 거 아닐까. 예, 그렇게 해서 부모가 너무 유난 떨면 네. 아이가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 부모가 나한테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혹 누군가가 어떤 애가 이용을 한다면 아프지 않으면서도 일부러 아프다고 엄마한테 말함으로 해서 자기한테 예,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이 성장이나 그다음에 심리적인 이런 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런 방법은 아이든 부모에게든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되는 비법을 좀 알려주시죠, 원장님. 좀 비법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좀 부모님께서 좀 침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거든요. 병원에 데려가거나 약을 먹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이 심리 상태라든가 학교에서 뭐가 힘들었는지 따뜻이 안아주고 물어주고 이렇게 좀 그런 것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고요. 교우 관계가 힘들진 않는지 또는 숙제하거나 이런 것들이 버겁진 않는지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하고 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이에게 부모는 충분히 너희 생각을 존중하고 네가 지금 힘들고 뭐가 힘든지 부모는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그걸 같이 해결해 줄 마음이 있다. 언제든지 부모는 내 편이다. 이런 느낌을 주어서 아이가 자기가 지금 뭐가 힘든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에서는 초급, 북한도 초등학교라는 말을 씁니까?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쓰고요. 이전에 저희 때는 인민학교. 인민학교. 예. 한국은 그때 국민학교였죠. 그렇죠. 국민학교. 예. 그런 느낌.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네네. 예. 초등학생이 있는 우리 남북 부모님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잘 먹이고 또 충분히 쉴 수 있게 놀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정말로 근데 이 뭐 질병으로 좀 고생을 하는 경우는 어떤 예, 것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뭐 당연히 있죠. 이게 생명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들을 앓을 수도 있는데요. 요즘처럼 지금 봄이 오면서 살짝 추웠다, 더웠다 이런 것들이 살짝 바뀌는 이런 계절 같은 때 자칫 잘못하면 감기와 같은 질환, 아주 사소하지만 자라나는 새싹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예, 이런 질환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감기는 사소한 것 같지만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컨디션이 어른보다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네. 열이 나는 경우는 어른이나 아이나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큰 증상이고요. 또 기침과 같이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밤에 숨이 차서 잘 자지 못하게 되면 밤에 보통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요. 네. 그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 보면 아이가 키가 크거나 하는데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렇군요. 네. 단순 감기가 이 성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특히 이 성장기에 우리 자녀들 특히 뭐 초등학생들 이 치료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이 또 병원 가면은 뭐 질색팔색을 하는 경우가 또 네. 많습니다. 막 기겁을 하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이들이 좀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치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기침을 많이 할 때는 감초와 도라지를 달여서 마시게 하는 것이 참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도라지 향을 조금 싫어하는 경우에는 감초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감초는 단맛이 있죠. 우리가 약국의 감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이 먹기에도 굉장히 편안해요. 근데다가 한의학적으로도 단맛은 기관지 병활근을 편안하게 이완시키기 때문에 기침을 막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또한 도라지는 한의학적으로 폐경이라는 폐와 관련된 경락의 작용을 해서 폐기를 거르럽게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고 숨차는 걸 멈추고 이런 역할을 예, 또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도라지 같은 경우에는 약재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오래전부터 식품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왔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반찬으로도 자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도라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야산보다 깊은 산골짜기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약효도 좋고 그래요. 근데 북한을 보게 되면 지리적으로도 한국과는 훨씬 산세가 깊고 높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 나는 도라지들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 예, 도라지를 많이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도라지 잘 이용하시면 네. 자녀들 가실 때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변에 보면 이제 또 면역력이 유난히 약하거나 네. 또 이 매번 제가 그랬어요. 뭐 이렇게 시즌 때마다 뭐 이렇게 계절 때마다 네. 뭐 감기 달고 살았는데 네. 그 소화니까 더더욱이 이제 면역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아이들도 이 좀 성장을 하고 성인이 되면 자연히 이런 부분들이 나아지겠죠? 네. 나아지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어릴 때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어른 돼서도 영향을 미칠 수는 또 있어요. 예. 그래서, 특히 그, 아까도 말씀드린 성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어른이 되어서도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관리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상시에 뭐 장기침을 자주 하거나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 이럴 경우에는 저는 다시 한번 또 오미자차를 자주 마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미자는 치료약이면서도 보약제에 속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아주 특이한 약제예요. 예, 특히 오미자는 몸에서 음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몸에 음기가 거의 없고 아이들은 팡팡 잘 뛰노잖아요. 그렇죠. 양기밖에 없어요. 거의 양기가 많아요. 그래서 음과 양의 균형이 조금 떨어져 조금 달라져 있기도 하거든요. 아이들이 활동량은 어른이 몇 배이기 때문에 또 땀도 굉장히 많이 흘리다 보니까 가뜩이나 음기가 없는데 훨씬 음기가 계속 소모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호흡기적으로는 마른 기침 자꾸 하게 되고 또는 이유 없이 아이가 코피가 나거나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이런 것도 음과 양의 균형이 양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열적 증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러저러한 증상이고 건조하고 코간이 마르고 이렇게 음기가 소모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아무래도 밤에 깊은 잠을 못 자고요. 그것들이 성장에도 영향을 또 미치게 되고 이런 생리적인 불균형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약재가 바로 오미자예요. 네. 아까 오미자는 음기를 보호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미자 차 같은 것을 통해서 바로 이 음과 양의 기운을 조화롭게 한다면 잠기침을 나는 것도 멈출 수 있고 아이가 코피 나는 것도 멈출 수 있고 또는 나아가서는 성장이나 이런 데도 간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초등학생들 건강 관련해서 도라지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오미자 이야기도 해주셨고 또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자녀들과의 섬세한 배려와 대화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뭐 모두가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북에서 오신 특히 이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권위적인 편이다라는 이야기를 특히 탈북해온 청소년들에게 제가 많이 들었어요. 한국 남성들보다는 훨씬 권위적이죠. 그렇죠. 예. 권위적이라는 게 근데 그냥 뭐 단순히 좀 이렇게 엄격하다라는 부분을 좀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성경적으로 좀 이 순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또 이 자녀를 위해서도 양육을 위해서도 정말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그 성경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골로새서 3장 21절에 말씀해 보면은요, 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라는 말씀이 있고요. 네. 비슷한 말씀이 또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네. 어린이날 참 많은 교회에서 이설교 하는데. 네, 네. 목사님 이게 근데 잘못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북에서 들으시는 분들 순간 좀 발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아니 그럼 부모가 자녀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지나친 권위를 얘기합니다. 남용이죠.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자녀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들이 육신의 힘이나 또 재정적인 힘으로 아이들 강함에서 말 듣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 힘이 차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구타 수준이 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에 그래서 지나친 질책과 무조건적인 그런 엄격함을 통해서 아이가 무기력해지고, 낙심되어지고, 또 이 부분에서 또 용기가 잃어버린 경우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성경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한번 좀 제가 참 언급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네. 이거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문맥상 네네. 잠언 20장 15절의 말씀이거든요. 네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네네. 이게 뭐 아이가 말 안 들으면 구타라는 말씀은 아닌군요. 그럼요, 그럼요. 네,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 셋을 키우고 이제 딸을 키우고 있는데 아들 다 키웠는데요. 저도 이제 징계를 하는데 징계를 하다 보면 그것이 매라는 뜻이 아니고 또 훈련, 단련, 또 교정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매보다 더한 것이 따끔한 그러한 엄마의 또 부모님의 사랑의 그런 말씀이 훨씬 더 좋고 또 절제된 그러한 야단침이 훨씬 더 그 아이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서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또 이렇게 고쳐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요. 대다수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말 듣지 않을 때 어머니의 눈물 그렇죠. 통해서 회개하고 또 아빠의 그런 긴 한숨을 통해서 다시는 안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듯이 매는 우리가 절절하게 꼭 필요할 때 하되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 순대로 때렸습니다. 무조건 떼는 것이 아니라, 다섯 살이면 다섯 대. 열 살이면 열 대. 와. 아니, 그 정도만. 그 이상 넘어가면은. 안 아이고. 됩니다. 때려도, 그렇게 큰 매를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어떤 자나, 좀 약간 좀 따끔할 정도의 수준이지, 그렇게 너무 심하게. 채찍을 쓰시면 안 됩니다. 채찍을 쓰면 안 됩니다. 네. 큰일 납니다, 이러면 네네. 정말. 성경에서는 이 어린아이 관련해서 참 다양한, 이 어린아이라는 게 문맥상 상당히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네. 젖을 먹는 믿음. 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네.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등의 이런 다양한 말씀이 있는데 네, 네. 어린아이가 좋게 표현이 될 때가 있고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좀 부정적으로 표현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있는 말씀은 앞에 보시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 대한 순수한 마음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성을 갖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은 정말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했을 때 미성숙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성숙한 것을 말씀하실 때는 또 어린아이의 그 부족한 면들을 말씀하시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경에 따라서 특별히 사람에 따라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다양한 또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와 또 성경을 통한 훈육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영혼의 성장을 위한 좋은 말씀들을 나누어 봤는데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대한민국 부모님들이나 북에 계신 부모님들이나 가장 큰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어떤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그 거기서부터가 이 잘못된 훈육의 시작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사실 맡겨주신 또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저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 북한에서 오셨던 우리 자매가 있는데 큰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지금 대학생인데 큰 아들에 대한 깊은 아픔이 있죠.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 찾게 달라고 막 그렇게 울며 했을 때 그런 말씀을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데 너가 찾고 있는 큰 아들이 누구 아들이냐? 누구 아들이냐? 그래서 네. 제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준 아들이죠. 그러면 내가 책임진다. 그런 말씀을 들어서 그분이 얼마나 기쁨으로 정말 주님께서 내 아들 책임진다는 그런 말씀을 믿고 지냈는데 소식이 왔습니다. 어야. 아멘. 그래서 정말 그 아이를 좀 찾고 있고 좀 올 예정인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천직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자녀와 모든 것이 주님께서 잠시 빌려주셨고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맡기는 또 의지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는 천직으로서 살기로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도권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이런 말씀으로의 훈육이 기반이 되는 사회가 미래가 있는 사회인데 북녘당은 공식적으로 자녀에게조차도 사실 믿음을 유전하는 게 거의 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들에서 이 믿음의 유전이 끊어지지 않고 또 북녘의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부모들이 전수할 수 있도록 목사님 이 시간 잠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 북한 땅에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주님의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화적인 통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예수를 모르고 돌아가실 분이 없도록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이 통일시대가 올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네. 저희들이 잘 준비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주님 앞에 잘 준비되어서 통일 준비, 통일 한국 복음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김세환의 음성으로 나 주의 믿음 갖고 앞서 찬송 류수영의 음성으로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영광 나사렛 선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역대하 20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불화가 골짜기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 전해주시기 전에 성경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들망 때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고속도로를 달다 보면 사망, 사고 난 곳이라는 표시를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고가 많은 곳이라는 표시를 한 곳도 있습니다. 물론 경고하기 위해서 해놓은 표시일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큰 사고가 나서 차가 엎어지고 다 찌그러져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온 행운이 있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표시해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행운이 있는 곳.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 끝나고 망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된 경우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은 이런 비슷한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웃에 있는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공격해왔습니다. 대항할 능력도 없고 대항할 방법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봐야 반드시 지는 전쟁이었습니다. 전쟁터는 그들의 무덤이 되고 참혹한 비극의 눈물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참혹한 사망의 골짜기가 되어야 할 그것이 바로 축복의 골짜기가 된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더라. 브라가라는 말이 바로 송축, 축복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요사의 사람들은 힘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호사밧은 어떻게 죽음의 골짜기로 기록될 전쟁터를 축복의 골짜기라는 이름으로 바꿔놓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기적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그의 백성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승리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승리의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기적이 청취자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은 기도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백성들과 논에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거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였으니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들의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찬양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찬양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어려운 일에 찬양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과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온 국민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선지자 야헤시엘을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확신을 가지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행동은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이 곧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할 때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로 찬양하면서 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 찬양이 바로 기적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위기에 처하셨습니까? 골칫거리가 생기셨습니까?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문제는 너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이 문제에는 네가 나설 것이 아니다. 다만 똑바로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그 문제에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상황에 있다 해도 찬송하면서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에 찬송하면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분당 영광 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031-704-2107, 031-704-2107번 분당 영광 나사렛 성결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극동방송 서울전화 02-320-0114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누룩과 떡,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천국이 퍼져나가는 속도를 비유할 때에 서말 밀가루에 넣은 작은 누룩이 그 밀가루를 크게 부풀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의 확장성을 이야기할 때도 예수께서 비유를 하셨지만 부패하고 악한 죄악이 세상에 번져나가는 것을 또한 누룩으로 표현하셨습니다. 후자를 택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요즘 누룩가루 같은 죄악과 증오가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증오와 폭력의 언사를 내뱉지 않으며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우리가 법치 안에서 순종하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도록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회, 공의가 강처럼 흐르고 정의가 온전히 살아있는 사회를 우리 북녘 땅의 동포들과 또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이 모든 일들이 어그러진다면 주님께서 청지기 그리고 파수꾼에게 이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 보내드렸습니다. 복음의 메아리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강한빛이었고요. 오늘 하루 말씀 위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Thank you.